뉴질랜드 인터넷 홈페이지 스크프가 7월 29일 우리 공화국 국민들을 집단적으로 유인 납치해서 끌어가는 만행을 감행한 남조선 괴뢰패당의 반인륜적 행위를 폭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.